조각을 보면 내 심장이 닮아 있다는 걸 느껴. 가기 가기 지켜 뜯겨버린 걸 어떻게 이미 내게 가슴이 묶여. 빠져나올 수 없는 숨결 바보 같은 나인걸. 우리 만난 시간이 너에게 잡을지 몰라도 내겐 세상의 전부. 너무해 너에게 배운 게 사랑 그것밖에 없는데 모든 게 모두 내게서 전부 지워져버려 나는 미쳐가는 걸. 없이 길을 걷다 마주친 친구가 네 얘기를 할 때 나는 울어버렸어. 네 얘기가 나오면 난 다시 깨져버리는 걸. 느껴지지 않는 얘기를 듣고 말았지. 그때의 입에서 헤어지지 않네. I'm mad about you. 심장을 멈춘 스무 순간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러 가서 그래. 아니면 일이 안 풀린다고 징징댔어 그래. 아니면 그날 우리 데이트에 내가 화를 냈어 그래. 내가 못나서 못해서 이래서 저래서 복잡한 머리는 지구 12바퀴를 돌려고 해. 내 가슴에 들어간 네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웃으며 날 보낼 수 있을 텐데. 난 지금도 네 곁을 맴도는 건지. 잃고 이제서야 사랑을 알아. 너를 잃고 소중함을 느끼고 있잖아. 이제서야 알아버리 나 울어버렸어. 이제서야 알아버리 너 잃어버렸어.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나를 떠날 그댄 걸 알아. 난 없이도 괜찮다고 거짓말만 늘어놓은 채로. Yeah, 걱정만 없이도 난 절대 울지 않을 거라는 마음도 없는 말을 쳐놓고 이렇게 약해.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 독해. 믿음이 어쩌면 이렇게 약해.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 독해. 믿음이 어쩌면 이렇게 약해.